Christmas back again. 왜 또 겨울? 가을은 겨우 넘겼는데. Christmas back again. 왜 또 나를 외롭게 겨우 버텼는데. 추운 겨울에 굳이 흰 눈이 와야 했는지. 많고 많은 계절 중에 왜 겨울인 건지. 사랑하던 말투가 다들 죽이네 살리네 하다가들 그날만 되면 모두들 Christmas back and one. 어딜 가도 커플 나만 외로워 죽겠지. 혼자 먹는 와플 또 왜 이리 맛없는지. 나만 혼자 Merry Christmas. 무너진 마음 Don't let it snow. 그냥 지나갔죠. Christmas back and one. 시도 때도 없이 너무 외로워 죽겠지. 어디서 그렇게 갑자기 다 만나는지. 나만 혼자 외로운 Christmas. 무너진 마음 Don't let it snow. 그냥 한 번만 딱 지나갔죠. 내가 겨울을 싫어하는 이유. 짜증날 정도로 추운 내 시거리에 기웃거리는 커플들 대화 속 가득 붙은 기억. 손끝이 시릴 틈 돌아오는 너의 기억. Nope. 또 다시 겨울이 왔죠. 올해도 그저 그런 겨울이겠죠. 바보처럼 멍하니 추억을 바로 나 홀로 집에 모하니. 홀로 듣는 캘돌 내 몸에 퍼져 마시멜로우. 달달했던 스윗한 것들도 전부 다 별로. 나만 추워 달달달 떨어 니는 좋아 랄랄라 거려. 뭐가 그렇게 좋은지. Christmas back and one. 어딜 가도 커플 나만 외로워 죽겠지. 혼자 먹는 와플 또 왜 이리 맛없는지. 나만 혼자 Merry Christmas. 무너진 마음 Don't let it snow. 그냥 지나가죠. Christmas back and one. 시도 때도 없이 너무 외로워 죽겠지. 어디서 그렇게 갑자기 다 만나는지. 나만 혼자 외로운 Christmas. 눈오지 마 Don't let it snow. 그냥 한 번만 딱 지나갔죠. 싶어 함께했던 이 겨울에 바보같이 그땐 소중한 걸 몰랐었어. 너와 함께 보냈던 Christmas 돌아와줘. Let it be snow. 아직 너 사랑해. Christmas back and one. 네가 보고 싶어 함께했던 이 겨울에 바보같이 그땐 소중한 걸 몰랐었어. 아직 나는